homeboys and girls. What's up, everybody? Welcome to the sweet world. 한 번 더 분위기 뒤바꿔. I like the way you move. I like the way you move. I like the way you move. One, two, three, go. So special, 다 널 보는 듯이 풀어 헤쳐 널 던져 넣듯이 기치게 펴 압박의 밑에서도 그냥 뛰어들어 with a passion. 얹혀있던 것들 확 다 뱉어버려 전부. 가만히 다 대체하기 전에 무거운 엉덩이 데리고 fuck it. 못 찾겠다 꾀꼬리 숨어있으면 너만 외롭지. 난 올드스쿨 그녀는 일렉트로닉. 너도 골라봐 뭐든 좋으니까 칵테일처럼 잘 섞어볼게. 남이 찬 신발은 벗어도 돼. 가볍게 고민들은 툭툭 던져. 익숙해지면 너도 투정서. 지금 이 순간 다 너만 볼게 해 like a star. 걱정 마 you look so fine. 너무 망설이지 마. Yeah. 가까이 다가가. Don't worry about 너의 style like wow. 걱정 마 you look so fine. 모두 다 higher, 다 higher. Just make your body wild. 모두 다 flyer, 다 flyer. Just make your body wild. 모두 다 higher, 다 higher. Just make your body keep rocking, keep rocking, keep rocking for you. 멈칫거리는 너 앞으로도 위로 가. 시선들이 자기 끌어내리려는 것 같아. 스텝을 밟아 돈을 엇박자. 언제나 남의 것이던 스팟라이트. 남의 등 뒷가로만 편한 타입. 세상의 관객이 되더라도 일부러 구석으로 가지 마라. 널 제대로 보여줘야 돼. Like back by popular demand. 가느냐면 앞쪽에서 내가 보이게. 또 내가 널 잘 볼 수 있게. 뒷걸음질만 치던 이 세상 속에 어눌한 몸치여. 한 발짝 어색하지 않게 내디딜 때 내 손 잡아 a game을 back. We make it happen. 하루하루가 오늘처럼 main event. 제발 흔들리지 마. 지금 이 순간 다 너만 볼게 해 like a star. 걱정 마 you look so fine. 너무 망설이지 마. Yeah. 가까이 다가가. Don't worry about 너의 style like wow. 걱정 마 you look so fine. 모두 다 higher, 다 higher. Just make your body wild. 모두 다 flyer, 다 flyer. Just make your body wild. 모두 다 higher, 다 higher. Just make your body keep rocking, keep rocking, keep rocking for you. 자 여기 모두 모여 신발 근처로 go. So fresh, so clean. 웬만하면 다 같이 다 clap, clap, clap, clap. 앞으로 나간 뒤 두 발을 left and right. Let's move your feet, ja, dance, dance, dance, dance. Everybody scream. 제발 흔들리지 마. Yeah. 지금 이 순간 다 너만 볼게 해 like a star. 걱정 마 you look so fine. 너무 망설이지 마. Yeah. 가까이 다가가. Don't worry about 너의 style like wow. 걱정 마 you look so fine. 모두 다 higher, 다 higher. Just make your body wild. 모두 다 flyer, 다 flyer. Just make your body wild. 모두 다 higher, 다 higher. Just make your body wild. Keep rocking, keep rocking, keep rocking for you.